그댄 평생을 모두 바쳐서 나만을 사랑해준 단 한 사람. 그 마음이 너무 깊어서 이제껏 못 봤나 보.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서 지난 날 갚으려 하는데 뭐가 그리 그대는 바쁜지 이 사랑을 떠나려 하오. 내 하나의 사랑 그대 나의 전부인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대인데 내 가슴이 무너져 내 가슴이 찢어져 그대를 볼 수가 없는데 그대를 놓을 수가 없는데 그댄 힘들었을 거야 내 모든 걸 다 받아주었었잖아 그대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대신할 수 없는 그대인데 내 가슴이 무너져 내 가슴이 찢어져 그대를 볼 수가 없는데 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널 사랑한다고 내 하나의 사랑 그대 나의 전부인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대인데 내 가슴이 무너져 내 가슴 그대를 볼 수가 없는데 그대를 놓을 수가 없는데